대신 pain come away pain 뒤돌아서 너는 better shit 나 gonna let it happen 앉은 자리 널 조져 대체 말 대신 check out a weapon 받아도 넌 다시 제겨 shit 나 gonna let it happen 말 대신 garbage got a weapon She like